어느 공공건물 화장실에 이런 명언이 붙어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에게 나쁜 날씨란 없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입니다. 그 명언의 의도가 뭘까요? 그래,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뭐든 할 수 있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걸까요? 요즘 같아서는 건강이라는 말조차도 사치스럽게 들립니다. 건강도 일종의 유행처럼 형식은 자꾸 강조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 즐길 수 있는 유행, 건강. 과연 진짜 마음의 건강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지난 주말 떨어지는 비에 은행잎도 떨어지고 겨울이 조금씩 뜸을 들이면서 오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 여러분 건강하신가요? 오늘 FM 영화음악 첫 곡, 영화 Shall We Dance 중에서 오노누키 다이코가 부른 Shall We Dance였습니다. 감기로 고생하신 강효진, 이미란, 오진경 씨, 그리고 정현희 씨, 어떠세요? 지금 좀 괜찮으세요? 감기 바이러스 점점 강해지는 것 같죠? 근데 감기 바이러스 못지않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머릿속에 들어와서 너만의 잣대를 요구하는 그 바이러스도 점점 강해진 것 같아요. 건강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이, 마음 건강, 몸 건강이 모두 어디에 기준을 맞추냐에 따라서, 너무나 편협하게 좁게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조금 뭔가 다른 생각을 하면 그거는 반항아 혹은 뭐 사회의 반사회적인 세력 혹은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나아가서는 괴물이 돼버리죠. 괴물도 그리고 소위 말하는 반사회적인 인물도 껴안을 수 있는 우리가 영화 속의 괴물을 사랑하는 것만큼 실생활 속에서도 나와 다른 모습에 내가 보기에는 괴물인 사람들 한번 눈여겨보면 어떨까요? 오늘 낮에 시사회에서 괴물이라는 몬스터라는 아이디를 가진 한 남자가 나오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든 생각은요, 마지막에 과연 몬스터, 괴물이란 뭘까? 나의 마음자리가 어느 정도 넓어야지만 이 괴물을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고 다른 생각을 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뜬금없죠? 이준 씨, 찜질방에서 제게 사연을 보내셨네요. 요즘은 찜질방도 참 좋아요. 거기 컴퓨터, 인터넷 다 연결돼 있는 모양이에요. 뭐 인터넷으로 찜질방에서 심지어는 방송을 들으시면서 사연을 올리셨는데 야, 그 상황을 생각해보니까 아주 묘한데요. 찜질방은 보통 하얀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얼굴은 뻘개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핸드폰을 쓰고 그리고 방송을 듣는다. 참 묘하네요. 그래도 어느 공간에서건 저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저는 참 기분이 좋네요. 반갑습니다. 자, 저 FM 영화음악으로 오는 길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이렇게 편지나 엽서에 적으시면 되고요. 우편 번호는 150-600번입니다. 인터넷은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들어오시면 돼요. FM 영화음악이 준비한 이번 주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요. 유니버셜 뮤직에서 제공하는 American Pie Wedding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청취자를 초대하는 시사회는요. 연극 연출가 이응택 씨가 감독으로 데뷔한 작품입니다. 오구 아시죠? 연극으로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스크린에 옮겼습니다. 저희 FM 영화음악 인터넷 게시판으로 시사회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50분을 뽑아서 선착순으로 50분을 뽑아서 초대하겠습니다. 자, 날짜는요. 시사회가 있는 날짜는 11월 18일 화요일 저녁 8시 50분 그리고 장소는 브로드웨이 일관입니다. 서울에 있는 극장이요. 청민지씨 듣고 계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듣고 싶은 음악 띄워드릴게요. 스팅의 음성으로 영화 토마스 그라운 어페어 중에서 Windmills of Your Mind. silently in space, like the circles that you find in the windmills of your mind. Keep that jingle in your pocket, cause the jangle in your head. Why does summer go so quickly? Was it something that you said? Let us walk along the shore and leave their footprints in the sand. Is the sound of distant drumming just the fingers of your head? Pictures hanging in a hallway and the fragments of this song. Half remembered names and faces, but to whom does they belong? When you knew that it was over, were you suddenly aware that the autumn leaves were turning to the color of her hair? Like a circle in a spiral, like a wheel within a wheel, never ending or beginning, on an ever spinning wheel. As the images unwind, like the circles that you find in the windmills of your mind. Pictures hanging in a hallway, in the fragments of this song. Half remembered names and faces, but to whom did they belong? When you knew that it was over, were you suddenly aware that the autumn leaves were turning to the color of her hair? Like a circle in a spiral, like a wheel within a wheel, never ending or beginning, on an ever spinning wheel. As the images unwind, like the circles that you find in the windmills of your mind. 예술가는 대가의 작품을 모방할 때 가장 행복하다. 프랑스의 신 장 꼭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많은 영화 감독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감독의 작품을 종종 모방하곤 합니다. 또 때로는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영화를 영화 안에, 자신이 만든 영화 안에 직접 틀어주기도 하죠. 영화가 영화를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FM 영화음악에서는 영화 속의 영화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극장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 보면 어떤 기분 드세요? 화나지 않으세요? 며칠 전부터 보고 싶은 영화를 고르고 골라서 겨우 시간을 내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극장 안에 들어갔는데 눈치는 옆 사람들이 영화 보는 내내 계속 수다를 떨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나지요. 별별 험한 생각이 다 들고요. 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화는 삶이고 종교고 또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혹은 극장으로 향했을 때 나를 위안해주는 그 무엇입니다. 단순한 데이트 도구이기도 하고요. 심심풀이, 시간 때우기일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 장르를 우리만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말이 있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적어도 아무리 그래도 공중예절은 좀 지켜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의 현채 배두나에게도 그런 충고를 좀 해줬어야 하지 않을까요?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와 극장에 들어온 현채는 영화를 보는 중간중간 아주 요란하게 주석을 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가면서 영화를 신나게 봤지만 극장에서 나온 뒤에는 무슨 이야기인지도 잊어버렸을 그 영화. 그 영화의 제목은 봄날은 간답니다.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사랑의 시작 들어볼까요? 1895년 파리의 한 카페 지하에서 류미에르가 최초의 영사기로 역으로 들어오는 기차를 찍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관객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달아났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극장 안에 진짜 기차가 없고 화면 위에서 움직이는 것은 흑백의 그림자라는 거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떻게 그 상황을 믿을 수 있었겠어요? 눈앞에서 그 무시무시한 기차가 정말로 달려오고 있는데요. 우습지요? 하지만 과연 지금의 우리가 그들보다 특별히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1초에 24번 깜빡이면서 움직이는 사진. 르미에르의 관객들처럼 그다지 순진하진 않지만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는 이 활동사진의 마법에 걸려있는 게 아닐까요? 우디 앨런 감독의 카이로의 붉은 장미는 이처럼 영화라는 마법에 걸린 평범한 사람이 정말로 마법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1930년대의 미국, 술주정뱅이 남편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웨이트리스 생활에 지친 시실리아, 미아 페로우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것도 특별할 것이 없는 그저 영화를 좋아할 뿐인 이 평범한 여자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날도 극장에서 카이로의 붉은 장미라는 영화를 하루 종일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영화 속의 주인공 탐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온 거죠. 그리고 영화 속의 다른 인물들이 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주인공 탐은 영화 밖으로 걸어 나와서 시실리아와 데이트를 합니다. 늘 자신의 영화를 보러 와주는 관객에게 사랑을 느껴서 자신의 의지로 화면 밖으로 나오는 영화 속의 인물이라. 이것이야말로 영화광 감독이 만들어낸 정말 영화광다운 마법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요? 영화라는 마법에 걸린 인물을 영화 속에서 보는 재미. 우리는 또 이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토크쇼를 통해서 만난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로맨트 코미디죠.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의 그 시나리오 작가 노라 에프론이 메가폰을 잡은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모태로 삼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맥라이언과 그의 친구 로제 오도넬이 이구 동성으로 생애 최고의 영화라고 꼽으면서 눈물 짓는 바로 그 영화. 캐리 그랜트와 데보라 카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근처에서 빙빙 돌게 만든 1957년 영화죠. 해후, An Affair to Remember입니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중에서 윅 데이먼이 부른 An Affair to Remember 였습니다. 삶의 교과서가 되는 영화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서 맥라이언에게 이 해후 An Affair to Remember가 교과서라면요. 카사블랑카요 다시 한번에서는 우디 알렌에게 카사블랑카가 바로 그런 교과서 같은 영화입니다.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영화 카사블랑카를 수없이 다시 보는 앨런, 우디 앨런이 이 영화의 주인공인데요. 그를 위해서 친구 딕은 여러 여자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앨런은 그만 친구 딕의 아내인 린다와 사랑에 빠져버리죠. 친구의 부인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앨런은 결국 린다를 친구 딕에게 돌려보냅니다. 낭만적인 불륜, 그리고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되돌려주는 그 이별의 이야기. 영화의 줄거리마저 카사블랑카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여러분, 같은 영화를 끝없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도대체 영화의 그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끌어들였나요?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는 영화는 어떤 것들인가요? 대공황 시절 험한 삶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끝없이 같은 영화를 반복해보던 카이로의 붉은 장미의 미아 페로, 그리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서 어너페어 초이 멤버를 마치 사랑의 성서처럼 인용하던 맥라이언과 그의 친구. 그런가 하면 아내가 떠난 뒤에 카사블랑카의 험프리 보가트와 가상의 대화를 나누고 끝도 없이 그를 흉내내는 우디 알렌. 영화는 모두 마술가 같은 힘으로 이들을 움직이고 사랑에 빠뜨리고 또 자살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종종 많은 영화들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른 영화들을 데려오지요. 영화 시네마 천국의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지요? 살바토레에게 알프레도 아저씨가 유품으로 남겨준 키스 장면들. 이것이야말로 과거의 아름다운 순간들이 눈앞에 꽃처럼 피어나는 기적이 아니었을까요? 애니어 모리콘의 음악, 영화 시네마 천국의 러브 테마 들어봤습니다. 가끔은, 제가 가끔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른들 말이 맞을 때가 있어요. 영화는 위험하다. 어떻게 위험하냐고요? 올해 여성영화제에서 상영됐던 레아 프루의 자전적인 영화 자유를 향해를 한번 볼까요? 권위만을 앞세우는 무능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늘에서 질곡에 찬 삶을 살아온 어머니, 이들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춘기 소녀 안나가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이 소녀가 유일하게 안식을 얻는 공간은 어두운 극장입니다. 여기서 레아플 감독은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한 영화에 대한 매혹을 숨기지 않는데요. 주인공 안나가 장르 꼬다르의 비브르스 아베를 보고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장면은 마치 영화로 구성된 거울의 미로와 같습니다. 칼드라이어 감독의 영화 잔다르크의 순환에서 잔다르크로 분한 마리아 팔코네트의 클로즈업, 그리고 이 장면을 극장에서 보고 눈물을 흘리는 비브르사비의 안나 까리나의 얼굴, 이 얼굴을 또 극장에서 바라보면서 황홀해하는 안나 역의 케린 바네스의 얼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또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허물면서 또 다른 자신을 보는 이 세 여자의 얼굴이 중첩되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요, 정말 영화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현실과 허구가 맺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보면 정말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인데요. 아까 제가 영화가 위험하다고 했죠?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이 자유를 향해서의 주인공, 이 위험한 꼬마 소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영화 속에서 매춘부로 나온, 그러니까 비브르사비에서 매춘부로 나온 안나 까리나의 춤 장면을 흉내내고요. 안나 까리나를 닮은 학교 선생님을 짝사랑하고요. 그것만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가출해서 몸을 팔려고까지 합니다. 다행히도 레오폴 감독은 안나 까리나를 따라서 화류계에 진출하는 대신 그 영화를 만든 고다르를 따라서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액션 영화나 공포 영화의 폭력을 모방하는 청소년들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요, 이 폭력 영화들보다 더 위험한 영화들이 있죠. 자극적인 헐리우드 폭력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젊은 영혼의 심장을 찔러서 평생 동안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영화들이요. 영화 비브르사비의 테마, 미셸 르그랑의 음악이었습니다. 고다르의 비브르사비를 본 후에 그 자유를 향해의 주인공, 어린 소녀 안나는 그 비브르사비의 영화 주인공 나나의 그 유명한 대사를 그대로 되새기죠. 나는 책임질 수 있어. 그 대사는 자유로 향한 안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실 자전적인 색채가 명백한 이 대목에서요, 레아풀은 고다르에게서 가져온 이미지를 아주 다양하게 인용하고 또 모사합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여성으로 성장하는 이 소녀 안나의 모습을 영화 속에 그대로 그려내고 있죠.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펌무 파탈. 이 영화 아직 우리나라에 개봉하진 않았는데요. 영화의 첫 장면은요. 침대에 누운 주인공 로르가 빌리 와일더의 고전적인 필름 누아르 이중배상을 보는 장면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장면, 이것은 영화광들에게 보내는 윙크와 같습니다. 보통 관객들에게 그 장면은 텔레비전을 보는 여자만 보여줄 뿐이죠. 하지만 이중배상과 같이 고전 영화들을 잘 아는 영화광들에게 그 장면은 영화의 주제와 등장인물을 설명하는 아주 친절한 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중배상의 바바라 스탠윅처럼 아주 위험한 펌무 파탈이랍니다. 이 사람을 조심하세요. 영화관에게 보내는 쪽지는 에이미 해커링 감독의 클로리스에도 숨겨져 있어요. 빅토리아 시대의 고전극인 엠마를 현대식으로 각색한 영화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그 쉐어, 알리샤 실버스톤이 남자친구 크리스틴과 함께 영화를 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쉐어는 크리스틴을 보고서는 마침내 괜찮은 남자를 골랐다고 아주 만족하죠. 하지만 쉐어는 크리스틴이 좋아하는 영화 스파르타쿠스를 보면서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무엇을요? 크리스찬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요. 사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60년작 이 스파르타쿠스는 상당히 영화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영화죠. 보통 이 역사적인 인물 스파르타쿠스, 그 로마의 반란 노예를 많은 해결 좌파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적으로 이 스파르타쿠스를 인용해 왔는데요. 이것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다시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스파르타쿠스, 커크 더글라스와 또 그에 의해서 구출되는 젊은 노예 토미 커티스 사이에 동성애적인 관계가 영화 전편에 배치되었고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쿠스는 대표적인 게이 필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화들이 이런 영화사적인 지식을 담은 인용들을 숨기고 있어요. 뭐 줄리 테이머의 영화 곧 개봉될 이 프리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프리다에서 영화 킹콩이 나오죠. 이 영화는 뉴욕에 온 프리다 칼로의 남편 그 화가 디에고 리베라의 성공과 몰락을 킹콩에 비유하고 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바로 킹콩의 말이죠. 이러한 영화적인 내용은 그나마 좀 뭐랄까요? 직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적은 수의 영화 광대만을 위해서 따로 사실 영화를 마련해놓고 있어요. 이럴 때 영화는 대중을 위한 장르를 넘어서 전문가들만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작품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화광을 위해서 제가 퀴즈를 드릴까요? 좀 쉬운가요? 우디 앨런의 맨하탄 미스터리 클라이맥스 장면에 삽입된 오즌 웰즈의 상하이에서 온 여인. 이 장면의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좀 어려울까요? 클로드 샤브롤 감독의 초콜릿 고마워, 맥시 포클러 쇼콜라에서요. 이자벨 루페르가 비디오를 빌리죠. 프리츠 랑의 Secret Beyond the Door, 문 뒤의 비밀. 그리고 또 하나, 장 르누아르 감독의 La Nuit de Carrefour, 광장의 밤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이 두 편의 비디오를 빌려왔는데요. 왜 빌려왔을까요?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속에 다른 영화의 장면들을 복선으로 깔아놓은 영화들 두 곡, 두 영화에서 음악을 들어봤는데요. 먼저 영화 이중 배상 중에서 미클로스 로자가 음악을 맡은 테마곡 Jazz at the Movies 밴드의 연주로 들어봤고요. 또 맨하탄 미스터리 중에서 에롤 가너의 피아노 연주로 미스티 들어봤습니다. 자, 영화 안에 숨겨져 있는 영화. 그런데요, 어떤 영화감들은, 영화감독들은요, 조금 더 자폐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화를 자기 영화 안에 숨겨놓기도 하죠. 다이안 레인이 12살 때 요정처럼 아주 깜찍하게 아름다울 때 출연했던 영화 리틀 로맨스 기억하세요? 소년이 소녀를 만나 너무나도 아름다운 풋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죠. 이 영화에서 감독 조지 로이힐은 자신의 히트작인 내일을 향해 쏴라 그리고 스팅 이 두 편 모두를 삽입했습니다. 특히 스팅의 클라이맥스 장면 뒤에는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외치기까지 해요. 잠깐, 저 다음 장면 말이야. 진짜 멋져. 조금 뻔뻔스러운 것 같죠? 하지만 아마도 영화사에 있어서 가장 자폐적인 인용은 존 카펜터 감독의 호러 영화 매드니스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화에서 사립탐정 샘 닐은 실종된 공포소설 작가를 찾으러 떠났다가 온갖 고생을 다한 뒤 정신병원에서 탈출합니다. 세상이 거의 멸망해서 황폐화된 도시의 한 극장에 들어간 샘닐. 그는 거기서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한 고생을 그대로 영화로 만든 작품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로 그 영화예요. 정말 우습고 어처구니 없지만 한편으로 무섭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언젠가 영화가 더 발전하면, 지금보다도 더 발전하면요, 사람들로부터 진짜 인생을 빌려오지 않고도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면서 스스로 번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이요. 영화 리틀 로맨스 중에서 조지 딜루리의 영화 음악 메인 타이틀 들어봤습니다. 오늘 FM 영화 음악에서는 영화가 영화를 만날 때 영화 속의 영화들을 살펴봤는데요. 수많은 영화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장면들 보니까 어떠세요? 우리는 정말 많은 영화에서 영화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한 영화를 수도 없이 다시 보기도 하고요. 영화를 보고 사랑의 해법을 찾기도 하고요. 또 영화 안에서 삶의 어떤 모델을 건져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화의 주인공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 스스로 영화 주인공과 동일시하기도 하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감독은요. 그렇게 자신이 찬미하는 영화를 자신의 영화 속에 다시 부르기도 하고요. 영화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 영화 속의 인물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영화 속에 다른 영화의 한 장면을 빌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있죠. 영화 속에 나타나는 영화는요. 영화 광들에게 보내는 은밀한 암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영화가 다른 영화를 부를 때 한번 눈여겨보세요.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는 영화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들을까요? 이 영화, 카사블랑카요 다시 한번 우디 알렌이 각본을 쓰고 연기한 이 영화 안에만 카사블랑카는 인용된 것이 아니죠. 정말 수많은 영화에서 카사블랑카가 인용이 됐는데요. 미국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영화 중에 하나라고 하죠. 마이클 커티스 감독의 1942년작 카사블랑카 중에서 한 곡 듣습니다. You must remember this. A kiss is just a kiss. A sigh is just a sigh. The fundamental things apply as time goes by. And when two lovers woo, they still say I love you. On that you can rely. No matter what the future brings, as time goes by. Moonlight and love songs, never out of date. Hearts full of passion, jealousy and hate. Woman need man, and man must have his mate. That no one can deny. It's still the same old story, a fight for love and glory, a case of do or die. The world will always welcome lovers as time. Same old story, a fight for love and glory, a case of do or die. The world will always welcome lovers as time goes by. 조금 전에 들으신 곡은요, 영화 카사블랑카의 다시 한번 중에서 두레 윌슨이 부른 As Time Goes By고요. 이 곡은요, 서울 구로구 구로일동의 김경민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이 시간에 거울 앞에 서서 장구경처럼 허리를 돌리면 보는 사람 물론 없겠죠? 정신 나왔다고 할까요? 아비정전 중에서 신청하셨죠? 김민 씨. 린 로스앤디오스 따바 하스밴드의 마리아 엘레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인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